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를 함께 같이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본문을 제가 며칠 동안 계속 같이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송 한 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36절까지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강한 은혜를 넘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고백한다고 할 때는 매우 진지하고 대단한 결심이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관계없던 사람을 이제는 나의 뭐 신분으로 여기면서, 그래서 당신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간에 이제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함께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의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여부를 알게 되고 또 남은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사명을 받은 자로서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 어떻습니까? 거의 절규에 가깝습니다. 과연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는 확신이 찬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아주 힘있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격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이 아니요. 사랑도 그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를 향해서 베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성격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격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으로 맺어진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으로 맺어진 사랑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또 부활로서 확증된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들끼리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일시적인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맺은 그런 귀중하고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망에서 벗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만드신 그 부활로서 우리와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참으로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중한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세력이 누구겠느냐? 그런 세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만일 끊을 수 있을진데 그 누가 다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겠으며 그 누가 다시 사망권세를 이기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사랑을 끊을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영원토록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성격이 어떠한지를 이를 통해서 충분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위가 어떠한지 말해줍니다. 사랑도 품위가 있습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서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위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함에 더 이상 우리들이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도 축복이거늘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언제나 일방적입니다. 일방적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을 누가 감히 끊을 수 있고 또 그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해서 사랑하신 사랑이 아니요. 나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기에 이 사랑을 끊을 자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이니 이 사랑은 참으로 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인용해 보면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등하시니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과연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원토록 사랑한다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런 고백을 날마다 영원토록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받은 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지 깨달으면서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범위가 어떠하냐 이렇게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4절을 다시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사랑입니다. 즉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간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누가 감히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해 주시고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도와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정작 연약함을 보이면 외면하고 부족하다 싶으면 깔보고 업신여기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보이면 무시를 하고 혹은 무시를 당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서의 사랑의 범위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사랑받을 그 범위 내에서 만의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먼저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항상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먼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 항상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 저 사람이 사랑한다고 해야지 나도 사랑하지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아시고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을 한다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한 사랑이니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으로 행복한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사랑은 적어도 이 정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은 바로 죽음으로써 맺어진 사랑이요 부활로써 확정된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자로서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범위는 정말 조건 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나약할 때 오히려 더 채워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은 언제나 행복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참으로 행복함을 느끼며 이로 인해서 감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더욱 잘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